사랑하던 소녀 하얀 내 얼굴 그리며 이 밤도 나 홀로 지새며 지난 날을 못 잊어하네 못 잊어 너의 귀여운 얼굴 추운 겨울 홀로 서서 안녕히 싫다던 널 두고 떠나게 된 이 마음 알아줄까 너의 귀여운 얼굴 추운 겨울 홀로 서서 안녕히 싫다던 널 두고 떠나게 된 이 마음 알아줄까 떠나게 된 이 마음 알아줄까 떠나게 된